경야는 최고령 용도자 김정운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5시 쯤에서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바트리오티 모스크바가 13일 그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조선의 미래 이런 제목의 글을 특집했습니다. 그는 오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 하면 누구나 조선의 김정은 동지를 꼽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침없고 활달하며 여유있는 자세로 인민들과 어울리시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것은 김정은 동지께서 지니신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 후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김정은 동지의 후대관 미래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